마음속이 징글한 그 이를 우리라나 키워주신 인자하신 그 모습 어디 가도 잊지 못할 은혜로 그 모습 장군님 그 모습 태양처럼 눈부십니다 그날 일주일